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조선을 파시오의 란무장, 인권과 민주의 폐허로 전락시킨 박정희 군사 파시오 도당과 그 딸년인 박근혜, 그리고 광주 학살의 장본인인 미제주행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